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.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사랑은 영원한 것.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. 희미한 기억 속에서 그리움은 남는 것. 나는 너를 사랑하네. 아직도 너 한마음을. 나는 너를 기다리네. 아직도 잊지 못하고. 언제까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. 수많은 세월이 많은 세월이 흘러도